청색 적산에 쫄렁이는 방울 소리 덩실덩실 춤을 추네 신들레 나비처럼 산마루 초생달 부엉이 울음소리 쫄렁이는 방울 소리 세월만 가는구나 무슨 하늘 불러왔나 행복을 주러 왔나 치마 펄럭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네 신들린 나비처럼 무슨 하늘